닥터 스테판 5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느새 닥터 스테판이 50회를 맞았습니다. 예. 예. 더 잘하도록 합시다. 예, 화이팅. 아, 최근에, 많이 좀 가라앉았는데, 오늘은 좀, 힘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예. 그럼 먼저 코리아 전반 정세부터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상반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습니다. 예. 정세 초점은 바로 이렇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항쟁 정세 속에 3, 4월에 전쟁 정세 있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 4월 25일 오바마의 방남을 계기로 또 북에서는 건군절이라고 하죠. 예. 이 시기에 집중적인 포사격 훈련을 했고요. 당중앙 군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남,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북이 서해오도 점령이라고 하는 국부전을 비롯한 조국통일 개시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전쟁 위기가 급고조돼서 98%다. 12시 자정을 겨냥해서는 11시 58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북미 관계였는데 지금은 북남, 남북 관계에서 98%, 11시 58분. 이런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이 아니고 5월로도 전쟁 정세가 이어진다.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전쟁 정세가 수구 세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전쟁 정세, 다시 말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선거 직전에는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 의표를 찔러서 4월 25일 방남을 계기로 다시 말씀드리면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나 4월 15일 태양절이 아니라 4월 25일 건군절 그리고 오바마의 방남을 계기로 공을 미국 측과 남측에 넘기면서 다시 말하면 코리아 반도에서 국부전을 비롯한 조국통일 대전이나 반미 대결전 즉 은하구호 발사 제4차 핵실험이 이러한 군사적 공격 또는 공세의 책임이 미국과 남측에 있다. 이 측면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국방위 중대제안이나 고위급 접촉, 이상가족 상봉 등 여러 가지 유화책을 구사하거나 또 3, 4월에도 3월 달에 서해 5도상에서의 포사격이라는 재래전과 2월 말과 3월 달에 로켓 발사라고 하는 첨단전이죠. 북의 표현을 빌으면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운반체들의 시험 발사들이죠. 이 외에는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4월 들어서는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월 25일 이후로 급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의 방남을 기다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시작된 키르조브 독수리 맥선더 훈련이 4월 25일로 종결이 됐는데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 고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더구나 4월 27일부터 일주일간이 대북 인권 주간이라고 해서 수잔 썰티를 비롯해 남코리아의 조명철 의원, 황우여 대표, 다 새누리당이죠. 그렇게 참여하는 이 대대적인 그 반북 공세 기간인데 과연 이 기간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리한 의미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 박근혜 정권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났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국부전이 벌어진다면 그 국부전의 후과는 세월호 사건 한 100배쯤 됩니다. 특수전이 벌어진다면 1000배쯤 되고요.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10000배쯤 되죠. 세월호라는 배 한 척의 수습도 못하는 정권이 그 100배, 1000배, 10000배의 후과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절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능 은폐 정권이기도 하고 4대 전쟁 정권이기도 하다라는 내외의 강력한 비난 여론에 이어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임박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부전을 비롯한 조국 통일 대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반미 대결전의 가능성도 높은 것인지요?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은 조국 통일 대전과 반미 대결전 이런 표현 씁니다. 조국 통일 대전은 군사적 공격, 예. 반미 대결전은 군사적 공세. 그러니까 전자, 조국 통일 대전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후자는 이제 무력 시위.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미 대결전이라 반미 대전입니다. 제한핵전, 확대제한핵전, 전면핵전을 포함하는 핵전 미사일전이죠. 그리고 조국 통일 대전은 서해 5도를 점령하는 국부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전, 전면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전쟁이죠. 그런데 전쟁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 후과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죠. 북에서도 그래서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 점령 정도의 국부전이 적절한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 3월 달에 서해 5도 상의 포사격, 실제 포사격과 최근에 건군절의 즈음에서 역시 서해 해상 지역에서 장거리 포사격 훈련, 이두 가지는 서해오도 점령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후죠. 반미 대결전의 군사적 공세라고 한다면 제4차 핵실험과 은하구호 발사가 구체적인 무력 시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풍계리와 동창리에서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에 뚜렷한 징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3, 4월 전쟁 정세, 지금은 5월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조국 통일 대전과 반미 대결전의 결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 직전이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충해서 27일 발표된 기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일 북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5, 26일 오바마 방남과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지금까지 발표된 글 중에서 최고 수위의 비난으로 보이는데요.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의 핵과 병진 노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4대 매국적, 동족대결적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급한 때 상전이 서울을 찾아주니 힘이 나고 용기가 솟은 모양이다라고 조롱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이번에 오바마 앞에서 놀아댄 몰골을 보면 흡사 주먹깡패를 불러다 누구를 혼내달라고 떼제이 쓰는 못돼 먹은 철부지 계집애 같기도 하고 기둥서방의 몸을 바치면서 남을 모해하는 간특하고도 요사스러운 기생환양년 한 가지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이번 망발은 우리와 온 민족의 충고와 경종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북남 전면 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족의 핵은 피눈이 되어 걸고 들면서 상전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 바침으로써 극악한 4대 매국노, 추악한 미국 위안부, 더러운 민족 반역 매음부로서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가 청와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북남 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고요. 또 유전자는 갈데 없다고 박근혜가 놀아대는 꼬락서니가 승공통일과 멸공통일을 부르짖다가 제명을 못 살고 상전과 민심의 두 총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박정희와 같으며 그 운명도 다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 군사위 확대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조직 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리는 당중앙 군사의 확대회의였는데요. 지난 3월 17일 보도된 회의에서는 전군의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인 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제1비서의 서남해상 포사격 훈련 지도 소식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창건 82돌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 상물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 포병 9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병들의 사기 충전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장하다고 서남해상 화력타격 전투에 참가했던 9분대가 역시 다르다고 포병들이 포를 잘 쏘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6일에도 포사격 훈련 지도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제681 군부대에 관한 포병 9분대의 싸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나며 그에 대처하여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을 즉시에 제압하고 작전과 전투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아까 소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남측에서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요. 28일 새누리당 황우여 조명철 의원과 수잔솔티 미 자유북한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행사 기간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집회,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엄과 체제, 병진 노선에 감히 도선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박근혜가 이번에 오바마 앞에서 놀아댄 몰골을 보면 흡사 주먹깡패를 불러다 누구를 혼내달라고 떼질 쓰는 못돼 먹은 철부지 계집애 같기도 하고 기둥 서방에게 몸을 바치면서 남을 모해하는 간특하고도 여사스러운 기생환학년 한 가지이다. 그는 미국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동족의 핵은 피눈이 되어 골고들면서 상존의 침략적 요구에 모든 것을 섬겨바침으로써 극악한 4대 매국노, 추악한 미국 위안부, 더러운 민족 반역 매음부로서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근혜는 상전인 오바마보다도 우리를 더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역대의 괴뢰 통치배를 능가하는 동족 대결 광신자, 특등 친미주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박근혜에게는 이제 다른 약이 없으며 연이 청와대의 둥지를 틀고 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유전자는 갈 데 없다고 박근혜가 놀아대는 꼬락서니가 승공통일과 멸공통일을 부르짖다가 제명을 못 살고 상전과 민심의 두 총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박정희와 같으며 이제 그 운명도 다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린 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한가를 박근혜는 이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게 될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대가 당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반미 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며 강성국가 건설에서 돌격대 기술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자면 인민군대 정치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당 정치 사업의 화력을 싸움 준비 완성에 지향시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 제1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 함으로써 전군의 백두산 훈련 열풍이 용암처럼 끌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요돈 두돌세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을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기 훈련을 지도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살인관 농측에서는 포병들의 사기 충천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장하다고 서남해상 화력타격 전투에 참가했던 구분대가 역시 다르다고 포병들이 포를 잘 써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일당배의 포병들은 이제 당장이라도 명령이 내리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가정스런 원수들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적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조선인민군 포병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실전 능력을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살인관 농측에서는 포병들의 싸움의 날을 생각하며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해왔기에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명중 포석을 울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주간이 아니라 북한 자유주간이군요. 인권과 자유라는 말을 막 섞었으니까 네. 저도 헷갈립니다. 완전히 그 불난집의 부채질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이에요. 북이 다 염두에 두고 4월 25일부터 보도로는 이제 4월 27일 일요일부터 이제 나왔는데 정말로 급격히 고조되는 그 군사적 긴장 여기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행동들이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잠깐 우리 그 김 차장이 경상적인 그 노동신문에는 그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그 표현의 오자인 것 같습니다. 맞나 틀리는지는 노동신문사에 한번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 조크예요. 또 괜히 또 노동신문에 이메일 주고받는 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전문용어로 골 때리죠. 예, 세 가지 정도 잘 요약 정리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조평동 대변인 성명은 최고 강도의 비난이에요. 뭐 여성 대통령에게 이 이상 험담을 할 수 없죠. 네.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잘 쓰는 표현이죠. 네, 다리를 불태웠다.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이 남과의 대화를 완전히 접었다는 징후입니다. 물론 오늘자 또 보니까 을지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8월 달에 있죠. 합동군사연습. 뭐 그런 선언이 있다면 혹시 모른다 이런 약간의 여지는 줘요. 하여튼 올해 들어서 북이 그 대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유례없는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평동 대변인 성명은 완전히 북남 남북 대화가 물 건너갔다라는 징후로 잡힙니다. 예. 매춘부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박정희 선친이 상정과 민심의 두 총알을 받아 이런 표현 예. 예. 뭐 가장 그 극단적인 표현들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동안 조평통이 어떻게 참았나 그 생각했어요. 이게 예. 본심이야. 그동안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참은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상상 이상의 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상하게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참고 또 참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4월 25일 오바마의 방남을 계기로 완전히 칼을 뺐다.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되는 그런 칼이죠. 예. 두 번째로 당중앙 군사회 확대 회의는 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 올해 두 번이나 있는 거죠. 예. 예. 2월 달하고 4월 달.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정치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서 정치사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사상사업이라고 쓰지 않고 정치사업이라고 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의 안목인데 북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작이 있어요. 1982년 3월 31일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아주 대표적인 노작인데 그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주체사상 총서로 보면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이제 당 국가의 지도적 원칙이 있어요. 자주 입장을 견제할 때 대하여 학창적 방법을 구현할 때 대하여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틀어줄 때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주 입장이 이제 주체, 자주, 자립, 자위,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창적 방법을 구현하는 부분은 실정에 맞게 하고 인민대중의 의가하고 요 두 가지고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주는 내용은 사상사업을 선행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사업하는 사상사업을 선행하되 실제로 그 인민대중을 동원할 때는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민군대에 대한 사상사업이 아니라 정치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비록 싸움 준비 완성이라고 하지만 준비하는 내용의 교양 조직 사업이 아니라 동원하기 위한 정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당중앙 군사위 학대회의가 지금 인민군대 내의 정치 기관들, 당 조직들이 집중적으로 인민군대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정치 사업을 강력히 전개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그냥 총정치국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굳이 확대회의를 열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정치사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짚은 내용인데 서남해상의 장거리 포사격 훈련 김정은 제1비서가 전투병과가 포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사격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인데 그 포사격 훈련을 자동화하고 전자화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비약적으로 정밀도를 높인 그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 최고 리더죠. 남측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스템 얘기는 하지 않고 선장을 살인자로 지목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외국 언론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어요.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최고 정치인이 감정적인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 언론들에겐 상식이에요. 시스템 문제는. 그런데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고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사실 점잖은 표현이지만 비난의 표현을 쓴 거죠.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정도 사건이면 그냥 정권 퇴진이에요. 그 이상의 무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북은 그 지휘도 하지만 시스템, 체계, 제도, 질서의 개선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죠. 사회주의 제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서남해상의 포사격 훈련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참여도 하고 준비된 흔적이 역력한데 곧 직전에 보도된 한 군부대 관하 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은 예정이 없었던 불시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례적으로 예리하게 질타를 했죠. 그러면서 한 말이 한 세 가지 정도 짚을 수 있는데 현대전은 포병전이다 하면서 그 포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 요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이 가끔 강조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예고 없이 북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반대로 북 또한 예고 없이 국부전을 비롯한 조국통일 대전을 벌릴 수 있다. 반미 대결전 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반미 대결전을 눈앞에 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미 대결전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미 대결전은 조국통일 대전을 포함하면서 넓은 의미로 쓴 반미 대결전입니다. 참고로 조국통일 대전은 재래전이고 반미 대전은 첨단전이죠. 그래서 그 전에 벌이는 반미 대결전,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군사적 공세, 무력 시위 정도로 진행되는 반미 대결전도 첨단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까지의 로켓 발사 시험들, 북의 표현에 의하면 다종화된 핵무기를 운반하는 로켓들이죠.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말고 슈퍼 EMP 또는 아메리슘 핵탄을 실은 로켓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 핵항모 타격단에 굉장히 빠르게 또는 완전히 스텔스화된 재질로 이 스텔스 기술은 속도하고 재질입니다. 굉장히 빠르면 레이더 못 잡아내죠. 또 이 재질 자체가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는 미국의 스텔스 수준은 도료, 페인트 수준인데 북은 아예 금속 재질 자체가 스텔스화되어 있죠. 그래서 미 핵항모 타격단은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직전에 다탄두로 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사 시험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항모 타격단을 발진시킬 수 없는 거죠. 이번 킬조브 독수리 맥스 산더 훈련 중에 미국의 핵항모 타격단이 결합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곧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은하구호 발사와 제4차 핵시험. 이것이 또한 군사적 공세의 무력 시위로서 반미 대결전에 북의 강력한 수단 방법들이죠. 한편 재래전은 이번 4월 달에 북의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비행대와 포병대가 중요합니다. 재래전이라는 게 결국 보병들과 특수부대 그리고 비행대와 포병대가 결합하는 전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4.15 태양절의 즈음에서 제1차 비행사 대회가 열렸고요. 4.25 건군절의 즈음에서 포사격 훈련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재래전에서 비행기를 통한 공격과 포를 통한 공격,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포를 통한 공격과 비행기를 통한 공격이 서해 오도에 집중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점령하기 전에 포사격과 항공을 통한 공격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뒤에 보병이나 특수부대가 점령하겠죠. 특수부대보다는 아마 보병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15일 제1차 비행사 대회와 4.25 건군절에 즈음한 포사격이 매우 위협적인 것이죠. 국부전을 포함한 조국통일 대전은 참단전이라 재래전인데 그 현대적인 재래전에서는 비행대와 포병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정치사업한 것이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후를 놓친다면 큰코 다치겠죠. 이를테면 서해 5도 점령에 대비하는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서해 5도의 민간인들이 속에 피난되어야 할 시점이다. 거기 있다가 지난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전을 훨씬 능가하는 실제 점령을 하려 든다면 민간인들이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98% 국부전 발생 가능성 98% 그리고 자정이 전쟁이라면 11시 58분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예. 매우 주의가 되는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예, 다음은 방금 잠깐 언급됐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짚어봤으면 합니다. 천안 사건과 유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이후 구조 과정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 사고 발생 시각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요청이 처음 접수된 것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의 8시 55분, 해경의 8시 58분인데 사고가 난 것은 7시 20분경 또는 그 이전이라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KBS의 자막 보도로 7시 20분경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진도해상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왔다는 속보가 나갔고요. 이후에 이 방송의 다시 보기가 사라졌습니다. JTBC의 한 생존자도 사고 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배 한 척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도 침몰 사고의 발생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에 1시간 이상 격차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세월호를 봤다는 인근 어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또 제주 해경이 안산 단원고에 8시 10분에 통화를 한 기록이 단원고 교무실 상황판에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일러실에 근무한 선원도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며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도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 조작 의혹인데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가량 동안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 간의 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세월호가 사고 상황을 신고한 것도 가까운 거리의 진도관제센터가 아닌 제주관제센터로 돼 있고요. 진도관제센터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들어온 다른 배들과는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유독 세월호와는 교신을 단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어준은 진도관제센터가 2시간 동안이나 세월호를 지켜보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교신 기록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관제구역에 진입한 오전 7시 18분과 유속이 빠른 구간에서 최고속도로 운항하기 시작한 오전 7시 28분, 급격히 방향을 틀었던 오전 8시 48분, 이렇게 최소한 3번의 교신은 존재해야 한다는 게 김어준의 설명인데요. 진도관제센터는 이미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9시 9분에 세월호와 첫 교신을 했으며 이미 많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9시 24분 교신 기록에서 세월호는 본선이 승객을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진도관제센터는 인명탈출은 선장이 직접 판단하라고 답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함께하는 이제 그 김호준의 KFC죠. 그 이제 잡겠다는 닭이 박근혜냐라고 이제 한겨레신문 김보영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더 이상하죠. 네. 그 김호준이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역시 알기 쉽게 흥미롭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신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편집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나 사견찮은 게 많은 거죠. 적어도 세 번은 교신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내용들 다 의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신하지 않았다면 그 해당 그 실무자들은 엄중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왜 조작을 했겠는가? 해경이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 담아가지고 도표로 친절하게 설명한 그 교신 내용이 왜 조작됐는가? 어떤 의도에서 조작됐는가? 요 부분이 이제 초점인 거죠. 예. 뭔가 국민들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식에 반할 정도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무엇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 간의 교신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제작진은 해당 녹음 파일의 분석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에게 의뢰했는데 배 교수는 녹음 파일의 특정 부분에 대해 교신하지 않았을 때 고유의 잡음이 들려야 하는데 이런 소리 없이 묵은 상태가 지속되고 뒤에 나오는 소리가 울림 없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구조작업인데요.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명이 달린 문제인데 초기에 탈출한 생존자 이외에 생존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첫날 수색작업에 겨우 16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18일에도 가용인력이 500여 명인데 실제 투입인력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해수부와 해경 보고서를 보면 주로 군함과 군 잠수사들이 동원됐고 선체를 빠져나온 170여 명만 구조하는 데 주력했으며 사고 발생 9일 동안 해군 해남구조대 SSU와 특수전전단 UDT 등 정예 요원들만 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SSU와 UDT는 천안함 사건 때도 투입된 요원들이고요. 거기 정예 요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특수부대들이 평소에 받는 훈련하고 이 구조작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처음에 내렸던 그 지시가 부적절하다라는 그 이종인 대표가 김어준의 KFC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에도 나오죠. 고발뉴스의 이성호 기자하고 함께하는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종인 대표가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해서 아마 본 사람들 다 같은 심정일 텐데 괴롭죠. 보는 거, 듣는 거 자체가 괴로운.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초기에 특히 충분히 생존자들 살릴 수 있었는데 군이라든지 군과 연결되어 있는 민간업체만 형식적으로 구조작업을 펼친 거 아니냐. 능력이 있는 그 자원봉사, 자기 비용을 들여서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특히 그 이종인 대표의 그 다이빙 벨이라는 것은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오랫동안 32년간의 잠수 경험을 총화해서 만들어낸 아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그래서 다른 잠수사들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잠수할 때 다이빙 벨을 이용해서는 여러 명이 교대해서 20시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첫날에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통했을 거예요. 그렇게 민간 잠수부들을 초기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했고요. 학부모들도 실제 정부에서 구조를 안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원고 학부모 대표 최대강 씨는 JTBC 인터뷰에서 해경 측은 도와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해경 측은 저희 구조에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도 물속 100m까지 내려가 수직 이동할 수 있는 물속 엘리베이터인 다이빙벨로 작업하면 불과 2, 3일이면 배수색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다이빙벨 도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프랑스 공영 TV에 방영된 20일 발견된 시신들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4일 동안 있었던 시신으로 보기에는 최근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탓하며 살인과도 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을 했는데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만약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부 역시 가해자라고 봅니다. 아니 그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네. 이 정도 사건이 나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면 천안함 사건도 그랬지만 예. 책임져야죠. 예. 네. 다이빙벨과 관련해서는 그 모 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을 거부하다가 이제 계속 그 이 여론이나 그 가족들의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 비슷한 장비를 구했다가 그게 역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통해서 폭로가 됐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이 한참 지나서. 열흘이 지났죠? 26일에, 예. 예,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이빙벨을,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을 투입하려고, 물론 이제 조건이 좋지 못해서 잘 안 됐습니다만은, 진작 했었어야죠. 완전히 이거는, 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는 표현으로는, 예, 설명이 안 됩니다. 초기가 중요하죠. 예. 그 7시간 만에 구출했다고 하는 그 70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끔찍하더군요. 이종인 대표 그 얼굴이라든지 그 말하는 걸 딱 보니까 그 진정성은 물론이고 그 오랜 경험,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넘쳐요. 예. 그런 사람들 당연히 등용해야죠. 그러니까 군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민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잘 이렇게 배분하고 그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휘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배제하는 데 급급하고 그렇다고 실제 그 구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냐. 그것은 신용만 내고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실제로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잖아요. 예. 책임져야죠. 예. 범죄라고 이종인 대표가 얘기했는데 범죄 중에서도 범죄입니다. 예. 이거 일벌백계로 그 지휘 책임, 이 구조작업의 시스템 자체를 잘못 세운 그 지휘관부터 해서 이 지휘계선에 있는 모든 사람, 대통령까지 해서 대통령이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판이에요. 그런 식의 오판이 결국은 지만원이 얘기하는 제2의 5.18 폭동을 낳는 겁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번째 의혹은 왜 급선회했는지 어떤 물체와 충돌이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오전 8시 48분경 진도군 병풍도 북동쪽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110도가량 뱃머리를 급선회했는데요. 5도 내지 10도만 돌리면 되는 구간에서 110도를 돌렸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급선회한 원인으로는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급하게 돌렸거나 항해 중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으로 배가 급선회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충돌이 있었는지,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쿵하는 소리의 충돌음과 선미 후미 부분의 프로펠러 손상과 세월이라고 써진 영문 부분의 강한 스크래치가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혔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고속으로 주행 중인 후미 오른쪽 아래를 무언가가 강하게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암초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가 그 지역에는 뚜렷한 암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초가 아니라면 결국은 다른 어떤 물체와 부딪혔다는 것인데요. 구조된 일부 생존자들도 오전 8시 이전에 쿵소리와 함께 기울기 시작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이 교신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금 이 쿵소리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이 프로펠러 손상이라든지 강한 스크래치,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 증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황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 밝혀졌다면 정부가 혹독하게 통제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밝혀지겠죠. 예. 예. 암초가 아닌데 쿵 하고 부딪혔고 110도를 선회해서 11시 방향에서 5시 방향으로 왔다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오동길로 되돌아갔거든요. 예. 이게 정상적이냐. 이 과정에서도 교신이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예, 암초가 아닌데 항해하던 배가 쿵 부딪힐 만한 물체가 뭐가 있어요? 잠수함이죠. 예. 당시 서해상에서 미국과 남코리아가 맹렬하게 합동군사에서 벌일 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잠수함과 부딪혔다라고 할 때 그와 관련된 어떤 교신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예, 남코리아에서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군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구조작업이 미온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예. 과거 천안함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미군 잠수함을 오하거나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이 은폐 조작과 미온적인 구조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참담한 심정이면서도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참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잠수함 충돌설이라고 하는 이 가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지나친 언론 차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사고 후에 당시 사고 정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언론에서 격리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안전행정부 장관은 SNS 유언 비어를 단속하겠다고 강하게 밝혔고요. MBN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으며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한 홍가혜 씨가 민간 잠수사로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게 구속까지 시킬 사안은 아니잖아요. 전혀 사실무근도 아니고요. 예. 또 자주민보에서는 해양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어느 시점부터 점차 사라졌는데 해양 전문가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인터뷰를 내보낸 JTBC 뉴스9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중대본과 다른 언론이 더 심각한데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복 경찰들이 희생자 가족들의 동태와 발언들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이야말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시키는 장본인이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그 때문에 오보를 내지 않았어요? 이런 네. 중대본도 처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예. 네. 네, 어쨌든 짚을 건 짚어봅시다. 지금 그 여론을 이제 통제하는 그 모습은 그 천안함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 이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언별을 통제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선장과 선원들을 격리한 것이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자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승무원들이 먼저 피신하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격리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그 교신이라든지 쿵하는 소리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이 또 110도 회전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정말 그 석연치 않은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승무원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초기에 격리된, 그래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실제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또 이 참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죠. 예. 네. 그 사람들이 격리됐다, 통제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사건과 천안함 사건이 여러 가지로 유사한데요. 우선 첫째로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당시 모두 미남 합동 군사훈련, 즉 독수리 훈련 기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건 발생 지역은 두 사건 모두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해역인데요. 그렇죠. 모두 서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예. 둘째로 천안함은 군 당국이 세월호는 해경이 계속 발표를 오락가락하면서 무엇인가 정보를 은폐, 축소시키면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천안함의 경우 침몰 과정을 담은 TOD 영상이 공개되지 않다가 민간 조사 요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한미 부분이 침몰하는 장면만, 그것도 멀리 잡은 시점에 화면만 공개됐고 그 이전의 화면과 다른 각도에서 잡은 TOD 영상은 결국 군용사 기밀로 취급되어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TOD 영상에 잠수함과 비슷한 물체가 잡혀서 화제가 됐죠. 예. 예. 예.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단서인 진도 VTS 교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공개되었는데요. 이마저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대부분 덧씌워지거나 어떤 부분은 아예 통으로 편집된 흔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셋째, 둘 다 탑승자 초기 구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주호 준이 사망 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당시 UDT 잠수대원들이 한미에 갇힌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해저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에 그 굉장히 그 물살이 세서 미국 UDT는 안 들어가고 남코리아 UDT들 한주호 준이를 비롯한 그 UDT 대원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불상사를 당했죠. 그 UDT 대원들이 그 천안함으로 알고 들어갔다 가보니까 잠수함이 있던 거죠. 예. 정체불명의 잠수함. 그래서 잠수함이란 표현은 안 쓰고 그 모양을 방송과 인터뷰했다가 나중에 부인했죠. 예.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돌핀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의 전략 무기들,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있고 천안함 장병들을 구출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고 오히려 천안함 장병들의 생사에 언론이 집중할 때 성동격서식으로 이 잠수함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 한준이 장례식장에 주남미 사령관이 나타나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입막음 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유례없는 일이죠. 예.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죠. 세월호의 경우에도 앞서 얘기된 바와 같이 첫날 16명만의 군 잠수부들이 투입됐고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에 500명가량 동원된 잠수부들 중에서 38명의 군 잠수부들만 투입됐다고 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만약 세월호가 잠수함과 부딪혔다면 천안함 사건을 연상시켜 볼 때 사건 발생 4월 16일 당일 초기에 투입된 군 잠수사들의 임무가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의 구조활동보다는 민간 잠수부들을 배제한 채 또 다른 특수 임무를 띠고 활동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죠. 예. 민간 잠수사들이 배제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군 잠수사를 통해서 모종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더더욱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미군 잠수함을 위해서. 또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혹시 지만원 같은 구근홍계, 이 군 출신이고요. 미국 통이에요. 예. 이 사람이 군부대를 통해서 또는 미국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듣고 가령 잠수함과 충돌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널리 공개되면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적이다라는 의미로 제2·5·18 폭동을 경고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진실은 잠수함이 정확하게 알죠. 만약에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면. 뭐 자신들하고 충돌했으니까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암초하고 부딪혔는지 잠수함 부딪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게 될 때 중형을 언도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당국과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흔히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초반에 격리하고 통제한 거 아니냐.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간인들, 군인들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 다시 말하면 승무원들이 초기에 격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은 안전행정부, 국방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들은 계속 증폭될 것이고 뭐 SNS상을 비롯해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이 민심을 더욱 끌어번지게 하면서 반박근혜 투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치로 된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지 적당히 무마하고 총리 사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사과 정도 하면서 다 소용없는 짓이다. 예.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추가로 민간선박과 군 잠수함 충돌한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좀 길더라도 일일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1982년에 있었던 이시오마루선 사건인데요. 일본 북서쪽 해상 부근에서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조지 워싱턴호가 해저에서 해상으로 급부상하면서 마침 이곳에 지나던 화물선 이시오마루와 충돌했습니다. 이시오마루는 선박 바닥이 파괴돼 침몰했고 승무원들은 구명동의를 입고 표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잔망경으로 해상을 관찰하면서 사건 현장을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매뉴얼이에요. 예. 일체 그 관여하지 않죠. 예. 당시 잠수함 측은 탄도미사일 탑재함 잠수함이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침몰해가는 이시오마루 승무원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2001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미국의 최신형 핵잠수함 그린빌이 수면으로 급부상하면서 에이메현 일본 수상고등학교 원양어업 실습선 에이메마루선과 충돌해 엔진 부근에 손상을 입고 5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실습선 승무원 35명 가운데 선내에 갇힌 교사 5명과 생도 4명이 사망했는데요. 결국 에힘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1,1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유족들과는 별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1998년 27톤급 영창호가 부산 영도 앞바다 10km 해상을 지나고 있었는데 배 좌연 아랫부분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구멍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장 정찬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배는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도 없이 수직으로 침몰했다고 하고 바다에 빠진 정 선장과 나머지 4명의 선원은 겨울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결과 다행히 라울라호 승무원에 의해 겨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해경으로 넘겨진 정 선장은 바다 및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한 죄로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정 선장은 미군과 우리 경찰로부터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라는 협박과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자는 회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다 받고서도 자신이 가해자로 처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002년 10월 잠깐만요. 그래서 예. 배상을 받았나요? 이 정창수 씨는 개인의 노력으로 미 국무부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2억여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승무원들을 보상금을 다시 다 지급하고 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됐고 해상 면허증을 재발급받지 못해서 생업을 포기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좀 들었는데 그 국무부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되는 그 경위는 그리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 도움 받아서 그런 거 철저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예. 된 거고 결국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지요. 미군 잠수함을 들이받은 죄로 죄 아닌 죄로.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배상을 받는데 남코리아는 그렇게 배상을 받지 못한다. 마치 과거 오키나와에서 미군의 그 성범죄 때 오키나와 주민들의 그 항의에 미 대통령이 사과했던 데 비해서 그 점에 있었던 남코리아의 두 여중생 압사 사건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가 없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다른 데서는 그 성범죄에도 대통령이 사과하는데 여기는 두 여중생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남코리아의 관계죠. 일본은 종속적 동맹국, 남코리아는 식민지, 철저한 식민지. 그 식민지 나라 민중들의 항의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일축되고 무시되는 거죠. 네. 영창호의 사례에서 볼 때 미국 측과 해경 측은 사건을 은폐하고 마무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경우도 있었고 이슈마루 사건의 경우 군사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사고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기도 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하여튼 다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매뉴얼대로 자기들이 세운 원칙과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예. 군사작전일 경우에는 전략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핵잠수함의 이동 경로 자체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군 당국과 경찰은 사건 자체를 비밀에 붙이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시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왜 이렇게 뻔한 은폐 의혹들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 노골적인 은폐가 자행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끝났어요? 그 아까 길다고 하셨는데 길지 않네요. 어쨌든 그 잠수함과 배의 충돌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쿵 하는 소리, 강한 스크래치, 프로펠러 손상, 뭔가 부딪혔는데 암초는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뭐겠는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일본이나 남코리아에서, 뭐 남코리아에서도 남해, 서해 여러 곳에서 잠수함과 충돌한 그 함선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사작전이라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은폐되는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현상들. 이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좀 사실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시키는 입증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청와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예.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명백하게 풀어주는 그 역할도 정부의 역할이죠. 예.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여론이 정리되고 민심이 안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은폐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법으로 두들겨 패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칫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극우농객 지만원의 경고 아니겠어요? 예.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사실무근의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두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소 대상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의 항로 변경 사유 및 침몰 원인에 대해 세월호가 평소 다니던 정규 항로가 아닌 군사훈련으로 인해 민간 선박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미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두 명입니다. 정부의 명예훼손이라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뭐 이렇게 해서 고소 당했던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고 지금 차기 강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거. 예. 하여튼 정부가 골고루 못난 짓만 해요. 이런 설, 저런 의혹 다 있을 수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자유민주 사회의 강점이기도 해요. 그런 그 열려진 논의 속에서 이제 차츰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또 견제장치 속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의 독재 독선이 통제되는 거거든요. 예. 그 강점들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민중들의 행동을 통한 저항, 저항권 행사, 항쟁이죠. 그밖에 없어요. 항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정부예요. 정부 자신이야말로 민중들을 격분시켜서 결국은 항쟁이 떨쳐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역대 정권들이 그랬고 박근혜 정권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 네. 아까 이 대표님이 언급하신 대로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에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이런 의혹에 대한 탄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정부의 사고 원인 발표 이후 폭침이 아니라 좌초라며 정부와 군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고소고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떳떳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그 시민들,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상을 줘야지. 예. 왜 벌을 주려고 하겠어요? 다 그 도둑이 재발재린다는 속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북의 어뢰 공격에 의한 그 폭침이 아니다라는 것은 조개의 족사도 있고 뭐 멀쩡한 형광등도 있고 그 장병들 중에 고막을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 증거들도 있지만은 미국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뢰 폭침설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럼 어뢰 폭침설이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냐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돌핀 그 잠수함이 북의 수중고속 미사일에 격침되는 과정에서 그 파장에 타격을 받고 고속으로 피신하려다가 결국 내파된 사건 또는 그 파장에 의해서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될 가능성. 세 번째는 그 타격받은 잠수함이 피신하다가 천안함과 부딪혀서 침몰할 가능성. 하여튼 이 세 가지 정도 보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돌핀 잠수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 여파로든 또는 그 여파에 이어서 암초에 부딪혔든 또 실제로 부딪혔든 간에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서 폭침된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전략적인 잠수함이 북의 공격을 받아서 박살났다. 이 자체가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타격이고요. 그 여파로 천안함 장병들이 죽었다. 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미국 잠수함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남 간의 합동군사 연습이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장병들의 사기도 그렇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사실 이러한 동 그 해상훈련의 목적 자체가 북침이고 선제핵 타격이고 여차하면 평양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백령도 앞바다 용틀인 바 그 천혜의 은신처라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불시에 북을 향해서 특히 평양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이 핵미사일이면 더더욱 북으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이 백령도가 황해도에 바싹 붙어 있어요. 거기서 불시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을 북이 자행고사 미사일이든 어떤 요격 미사일로 격침을 시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북의 영토 위에 있어요. 예. 그것이 핵미사일 경우라면 이미 핵참화를 입는 거죠. 그래서 북은 이 용트림 바위 밑에 은신하는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잠수함에 대해서 언제나 눈에 가시로 생각했고 그것을 그 당시 계기에 집중적으로 타격한 거죠. 전술적으로 승리한 거죠. 그렇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백령도 섬 그늘을 청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주남미 사령관과 주남미 대사가 당시 미국의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급거 남코리아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극히 이례적으로 주남미 사령관이 한준이 그 가족을 찾아서 거에게 보상금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제기했다고 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남코리아 현실입니다. 언론의 현실이고 자유의 현실이고 그러면서 북 자유가 어쩌니 인권이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유성 유가려 씨 사건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고문. 위조, 날조,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예.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실체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이 또 그 박근혜 정권 하에 국가정보원이 본질이 뭐냐. 그거는 4,500만 건 관권부정선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런 사건을 규탄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 처벌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해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우성 유가르시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국가정보원. 그런 정보원장을 여전히 비유하고 유임시키면서 그 정보원장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도 사건 나자마자 뭐 특공대 투입이니 현장 가서 위문한다고 해가지고 3시간 동안 공무원들 구조작업조차 중단시키고 의전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는 선장이 살인자다 라는 식으로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들씌우려고 하는. 실제로 아무런 시스템도 개선하지 않고 정말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적당히 총리 사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미지 정치, 언론 플레이로는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에 절통해하는 가족들과 민심을 절대 수습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언론에서 박근혜가 오바마를 만날 때 입었던 파란색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은 봄을 잃어버렸는데 대통령 의상에만 봄이 왔다.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너무 밝은 색의 옷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파란색 옷을 입은 이유는 이른바 패션 외교로 미국 민주당의 색깔인 푸른색을 고려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대가 뼛속 깊이 이명박의 형 이상득은 미 대사관에 가서 to the core라는 표현을 썼죠. 뼛속 깊이라는 뜻이죠. 그런 그 사람만이 이런 발상에 연출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걸 조평통 대변인이 4월 27일 날 그 성명으로 그 조롱한 것이거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등을 두들겼다. 이게 이제 대통령 간에도 실례지만 상대가 여성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 가장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도 제기돼요. 4대 외교를 하는 그 대통령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정통성이 없고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만나는 건데 민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걸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더구나 이 세월호 참사 정말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비통해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합의한 내용이 전부 뭐냐면요. 미국과 일본과 남의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해서 북핵공조를 빌미로 삼아서 결국 아시아판 나토 만들자는 거거든요. 오바마가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을 방문해서 지금 아시아 순방에 남코리아 다음이었죠. 과거 1991년에 1992년에 미군이 그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 상원의 결의에 따라서. 그런데 다시 미국이 필리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대북 봉쇄의 뭐 중요한 성과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번 오바마 아시아 순방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전쟁 행각이다. 삼각군사동맹을 비롯한 아시아판 나토를 획책하는 이른바 재균형 정책 아시아 중심 축으로 이동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전쟁 책동의 일환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쟁 행각이다. 라고 비난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오바마를 맞이하면서 한 행동들이 과연 민족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에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인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여러 의혹들이 겹쳐 지만원 같은 구구 농객은 제2의 5.18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 표명을 수용하고 다만 그 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총리의 이런 무책임한 사태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여러 정당 대표들의 비판의 글이 있었는데요. 특히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기보다는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기 어려워 대신 물러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실상 내각을 통할할 수석 총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모든 각료가 총사퇴해야 그나마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와 관련해서는 4월 19일 새벽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신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사임하고 귀가한 것이라며 그날 이후 총리와 내각은 이미 유고 상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장면 총리가 피신한 적은 있었지만 국민을 피해 달아난 총리는 이분이 처음이라며 애당초 무슨 일을 잘못할 의욕도 능력도 권한도 없는 총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총리한테 떠넘기는 거죠. 예. 내각 총사퇴냐 아니면 일부 개각이냐 이런 정도고요. 대통령 사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한계죠.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사퇴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 배 한 척에 사고 수습도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지금 코리아 반도에서는 그 백배, 천배, 만배의 전쟁 위험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위험천만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코리아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라는 게 완전히 그 얼굴마담 수준이에요. 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남재준 정보원장이 훨씬 더 힘이 있죠. 네. 그리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영이 서겠어요? 네. 이미 식물 총리가 됐다. 식물 내각이 됐다. 아, 이렇게 봐야 하고요. 예. 역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예.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그동안 박정희 스타일로 나라를 파시화시키면서 힘으로 통치하려다가 호되게 한 방을 얻어맞은 거죠.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 침몰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신뢰도 침몰했다. 박근혜 정권도 침몰한 거다라는 게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지만원, 군 출신이고 미국 통인 지만원은 또 시스템과 관련돼서 가장 강조하는 이 논객이기도 해요. 책도 썼고요. 네.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책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합리적인 측면이 보였는데 갈수록 극우 보수화돼가지고 지금은 대표적인 수구 논객이죠. 예. 그 지만원이 지난 연말에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해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걸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보 세력이 정말 좋아하겠지만 재선거해야 된다. 박근혜 정권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기조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한 강연에서 제2의 5.18 폭동에 대비해야 된다. 무조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대비해라.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무능을 너무 잘하는 거죠. 시스템의 개념이 없어요. 제도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 노무현 정권은 그 매뉴얼 만들었죠. 이명박 정권이 무시했고 박근혜 정권이 한술 더 떴죠. 이번에는 아예 선장의 모든 걸 맞추면서 이런 게 정말 화나게 하는 거죠. 괜히 현장을 방문해서 도움도 안 되면서 그 의전 때문에 구조작업을 지연시키고 또 이 제도와 질서를 개선하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선장에만 관역을 집중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인간적으로도 낙제점이에요. 그 정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군 출신이고 미국 통인 지만원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2의 5.18 폭동을 경고하는 망발이죠. 5.18 광주민주항쟁이 어떻게 폭동이에요. 네. 그러나 그건 옹객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배경에는 뭔가 지만원이 들은 게 있지 않는가. 아는 게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진실은 만약에 잠수함과 충돌했으면 잠수함 승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그 잠수함과 충돌한 전문가들, 즉 세월호 승무원들이 그 다음으로 제일 잘한다. 그런데 군 출신이니까 뭔가 들은 거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 그 승무원들은 철저히 격리됐다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은 정말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 그 천안함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천안함은 전부 사망자들이 군인들인데 네. 이번은 민간인이고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 생존자 가족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그 현장 곁에서 그 호소하고 또 이 규탄하고 행동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많은 그 자원봉사자들 또 민간 잠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천안함과 대비해서 훨씬 더 진상규명이 용이한 사건이다. 이것이 이제 지만원 같은 극우농객이나 청와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 눈에 보일 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부정선거다, 반민주적인 통제들, 권위주의적인 억압들, 단순히 불통, 소통 부재를 넘어서 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경제 문제, 민생 파탄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죠. 거기에 이제 남북관계,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면초가죠. 이런 조건의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인 무능과 함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무능 정권, 은폐 정권이라고. 여기에 이제 오바마 방남을 계기로 4대 정권, 전쟁 정권이라는 비난이 더해져서 과연 박근혜 정권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가, 당장의 선거를 떠나서 과연 존립 자체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만원의 제2의 5.18 폭동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수구 세력들이 가지는 불안감, 항쟁, 나아가 혁명에 대한 공포, 그 공포에 떠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때일수록 반전 반미운동, 반박근혜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코리아 연대의 이성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과 또 희망청년연대 양고은 대표가 1인 시위를 했죠. 미 대사관 앞에서. 반전 반미, 반박근혜 기치를 들고 비록 세월호 참사라는 무능과 은폐의 정권이 오바마 방남을 계기로 사대적이고 또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뜻 있는 사람들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더구나 4.25 오바마 방남을 계기로 북이 더 이상 박근혜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부전을 비롯한 족통일대전의 구체적인 징후에 해당하는 서남지구에서의 장거리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불시에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북미 대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인 군사적 공세, 제4차 핵잼이나 은하구호 발사가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한 주간에 또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해서 북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북 책동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이 점을 진보 세력, 통일 진보 세력이 명심하고 말 그대로 대중적인 선전전이나 행동전을 전개하면서 코리아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때다. 개혁 세력은 상대적으로 6.4 지방선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 세력의 대중투쟁과 개혁 세력의 선거투쟁이 동반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측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때 코리아 반도의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코리아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코리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적어도 그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시점이다. 강조합니다. 예. 예. 마무리하기 전에 소식 하나 전하면 EVM이 프랑스 지방의원 교육기관 대표가 코리아연대 초청으로 남코리아를 방문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만남, 철도노조 지도부 만남 등 철도 그 노조원들의 농성장도 방문했죠. 예, 예, 네. 철탑 농성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전화도 하고 본인의 격려의 글이 담긴 책도 선물하고 그 환하게 웃는 고공 철탑 농성하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코리아연대가 이번 초청 사업으로 중요한 일을 해냈다. 왜냐하면 철도노조의 재파업이야말로 2차 국민파업, 반박근혜 항쟁의 신호탄이고 돌파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국제연대 말이 쉽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브혜미 자신이 3월 지방선거 이후 5월 유럽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그때 철도 위원장 만났을 때 남코리아의 이제 진보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순방했는데 프랑스에 가서 만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이보혜미가 보니까 이것은 노조가 아니고 협회다. 사측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죠. 김영환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책을 주고받았어요. 그 점도 인상적이었고 이보혜미는 가능하면 이 책을 프랑스에서 출판하고 싶다라는 뜻도 표현했고요. 아 그리고 이보혜미가 이번에 그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보혜미의 그 선친이 철도 기관사였어요. 철도 노동자였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였어요. 레지스탕스 지도부의 지휘하에 파리에서 기차를 몰면서 중요한 활동을 했죠. 이보혜미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프랑스 진보 세력 내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그 이보혜미가 낀 반지는 결혼 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박원순 시장과의 만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국제연대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이보혜미의 그 내공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이야기도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코리아가 이제 극동에 있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국제연대가 약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국제연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죠. 국내 문제에 급급해서요. 그러나 이미 세계는 국제화되어 있고 국제연대의 중요성은 진보세력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천적인 그런 국제연대들이 더욱 활발하게 벌려져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혜미가 프랑스 지방의원들 모임을 추동해서 또 철도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조직하겠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도 그 아네크라고 하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굉장히 큰 조직인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방의원들 속에서 상원의원이 뽑히고요. 실제로 분권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 진보적인 지방의원들의 총결집체인 이 조직이 남코리아의 중요 문제 연대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이보혜미를 비롯한 지방의원 교육기관 시대프죠. 그 시대프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도 국제연대로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 은폐와 또 4대 정책, 전쟁 정책의 문제로 인해 코리아 반도에 또다시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의 평화, 안전,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